자기야. 자기. 아, 맞다. 야, 학교에서는 우리 연애하는 거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라고 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. 그러면 평소에 친구처럼 말해야 되네. 아, 불편하다. 근데 우리 자기가 알려지는 거 싫어하니까 말 안 할게. 그럼 우리 공부하러 가자. 그래도 너랑 같은 짝이라서 너무 좋다.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으니. 아, 맞다. 1교시 숙제 해봤어? 못했지. 그럴 줄 알고 내가 따로 너 것까지 다 했어. 다음부터는 숙제 꼭 해. 만약에 너무 힘들면 숙제 나랑 같이 하자. 내가 같이 해줄게. 아, 진짜 너 옆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다. 그리고 자꾸 괴롭히고 싶은데. 우리 이번 교시 끝나고 자율학습이니까 그때 기대해. 내가 어떻게 괴롭힐지. 자기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. 그리고 오늘따라 좀 예쁘네. 화장도 잘한 것 같고. 뭔가 짝이라서 옆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맨날 수업시간에 잠만 자는 것 같아, 내가. 너 옆에 있으니까 자꾸 잠 온다. 너 옆에서 자면 되게 좋은 꿈 꾸거든. 그래서 그런지 옆에서 잘 때가 제일 좋아. 그럼 오늘도 너 옆에서 자야지. 만약에 선생님 오면 깨워줘. 그때는 너 바라보고 있게. 알았어, 안 걸리게 할게. 근데 걸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걸리면 내가 고백했다고 다 소문내고 다닐 거야. 더 사랑한다고 엄청 소문내고 다닐 거야. 되게 잘 어울린다. 다른 애들보다 교복핏이 더 예쁜데? 우리 자기가 글래머라 그런가? 너무 예뻐. 지고 싶네. 몰래 몰래 만지는 게 더 재밌는데. 그럼 이제 우리 곧 자습 시간이. 자습할 때는 어차피 애들은 다 잘 테고, 선생님은 들어오지도 않고, 그때 괴롭혀야 되겠다. 몰래 몰래 만지고 싶어. 너는? 넌 안 그래. 그냥 가끔 그런 상상하거든. 이제 5분이면 자습 시간. 5분 뒤에 우리 뜨거워져 볼까? 이렇게 교복에 가슴이 볼록하게 나온 거 보면 너무 예쁘다. 그래도 자꾸 뭔가 스릴을 즐기고 싶어. 안쪽으로 몰래 몰래 만지면 꽉 잡히는 게 너무 좋아. 가슴 크다. 내 한 손에 잡히는 게 느낌이 너무 좋아. 어떡하지?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. 만지고 있는데 내가 더 흥분되는 것 같아. 여자친구인데 이제 안 부끄러워해도 돼. 나 이렇게 졸업하고도 너랑 항상 뜨겁게 지낼 건데 그리고 이렇게 몰래 만져주니까 지금 이상한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애들 다 자서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. 장소 하나 알고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해결하고 올까? 수업 시간 내 선생님 휴게실 가면 아무도 없어. 하고 싶잖아. 내가 수업 시간 때 얼마나 기다려왔는 줄 알아? 기다리느라고 공부 하나도 못했어. 너도 이렇게 젖어 있었잖아. 그래서 여기로 오자 했다. 진짜 너 많이 좋아한다.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. 그러니까 나랑 이렇게 평생 지내자. 너랑 헤어지기 싫어. 항상 뜨겁게 해줄 자신 있고 정말 사랑해. 내 짝꿍이자 내 사랑.